보통은 이렇게 미사 시작하고 고개 숙였다 들면 더 보통 더 오시는데 오늘은 더안 오시네요. 오실 분들 다 오셨나 봅니다. 한국 많이 나가신 분도 많고요, 그죠? 예. 손님 오셔서 또 이렇게 외에 바깥으로 나가셨어야 되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 그 질문으로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수 있단 말인가? 사실은 이 6장 이 말씀에서 이제 이어져서 이제 다음에 제자들이 많이 떠납니다. 이 말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다음에 질문을 하세요.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 사도가 바로 6장 68절에서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을 가지시는데 저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해요. 이 구절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1학년, 신학교 1학년 때부터 부제 때까지 사제 친구들이 될때 이제 성구 하나씩을 고르는데 이 성구를 제가 골랐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을 가셨는데 저희가 어디로 가서 떠나가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부제반 때 이제 사실은 구조를 바꿨는데 그래서 더 많이 이렇게 와닿는 구절이에요. 이렇게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이죠. 실제로 이 구절 같은 경우가 나중에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또 그런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저 사람들은 식인들이다.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식인족이라고 해서 박해하는 일종의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이 질문을 사실은 이게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어떻게 내 살을 먹으라고 줄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이렇게 되돌아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과 피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을 그대로, 예수님께 했던 질문은 그대로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내 살이라는 단어와 함께 단어 대신에 희생이 됐든 도움이 됐든 시간이 됐든 그런 단어들을 그대로 놓고 봤을 때 내가 어떻게 내 살을 먹으라고 줄수 있는가라는 말로 이렇게 되돌아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으로 큰다고 할수 있어요. 하지만 또한 우리 한국말 중에 그런 단어가 있죠. 고혈을 빨아먹는다고. 내 어떤 부모도 내 자식이 내 고혈을 빨아먹고 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자식이 그것을 모르고 정말 그 부모의 사랑을 상관없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럴 때는 그런 단어로 그 사람을 혼낼 수는 있습니다. 부모의 고혈을 빨아먹고 어찌 그렇게 살수 있는가 하고.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영원한 삶을 산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문장을 볼 때, 우리 보통 드라큘라가 떠올라요, 그죠? 드라큘라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가? 다른 사람 피 빨아먹고 영원한 생명을 유지합니다. 근데 그 피를 빨아먹는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서 자신의 생명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부모의 고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되돌려주지 않으면, 그것도 그 자식 또한 드라큘라와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그대로 하느님과 나의 관계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그 몸과 피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고, 또한 우리가 받은 몸과 피를 다른 이들과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드라큘라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독서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줬던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상징, 성찬회는 2000년 동안 우리를 계속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부터 너희의 죄를 씻었는지 보아라. 내가 어떻게 너희를 키우고 돌보는지 보아라.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우리는 2000년 된 고기와 피를 먹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늘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몸과 피는 오늘의 나를 키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살과 피를 다른 이들과 나누는 우리의 도움, 희생, 사랑도 먼 미래의 죽은 다음에 사용하기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금의 나를 위한 덕이 됩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덕을 쌓았다고 해서 바로 부자가 된다거나 내 사업이 잘 된다거나 하는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맞는 키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부모도 오늘 내가 젖을 주고 내가 너를 젖을 먹여 키웠으니 당장 오후에 돈 벌어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그 친구가 진실된 친구란다면 내가 오늘 너에게 도움을 주었으니 내일 바로 나를 도와라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냥 줌으로써 이미 받은 것을 나눔으로써 이미 행복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냥 행복하십니다. 하지만 부족한 인간은 하느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하면서 살아가다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잊지 않도록 당신의 몸과 피를 남겨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내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하지만 역시 나약하고 부족한 인간은 또 죄를 짓고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간다면 드라큘라와 다르지가 않아요. 아니, 앰프가 꺼졌다가 켜지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들 안에 있는 그러한 드라큘라와 같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먹고 나의 생명으로 만들어서만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러한 드라큘라와 같은 본성은 늘 우리를 죄의 굴레 안에 머물도록 만듭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십시오. 희생하고 도와주고 사랑을 나눌 때 지금 나의 삶은 고통과 걱정의 삶이 아니라 사랑의 삶이 됩니다. 틀림없이 우리 안에는 그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받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주는 것에 주저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드라큘라 같은 마음을 비우십시다.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살아갑시다. 우리가 미사 중에 모시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피는 우리가 무엇을 받고 무엇을 나누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선물입니다.